이 시간에는 놀이뷰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내조국의 밝은 달아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손군의 추억. 속에 촛빛을 계속 뜨겁게 울리오네. 수령님 높이 드시 백두산 성댐 메아리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장군님과 인민.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